우리의 자위적 해국 재력은 어떤 경우에도 침략과 전쟁의 구실로 악용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육군대장의 담화. 며칠 전 싱가포르에서 2016년 아시아 안보회의가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한 회의였다면 마땅히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논의되고 해결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국방장관이란 자들은 여기에 상관없이 따로 모의파를 벌려놓고 우리의 4차 핵시험과 그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서 철저한 대북제재 리행과 허상 긴밀한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수작을 들어놓았다. 나중에는 우리가 핵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전에는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7월에 미사일 경보 훈련 개시로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북위협에 대비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거론해댔다. 우리의 100년, 1000년 숙적들인 날강도 미제와 일본 반동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남조선 괴뢰들의 군부 수장들이 벌려놓은 밀담이니 이러한 궤변들이 나오는 것은 별로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다. 그러나 국제안보회의에서까지 우리의 존엄 높은 자위적 핵무력과 전략군을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여론을 어지럽히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범죄국,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핵시험만 무려 천여 차에 걸쳐 진행하고 해외 침략을 위한 핵전쟁 살인수단 투입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 본토에서 우리 공화국을 관역으로 한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이어 불려놓은 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일본은 허울에 불과하였던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마저 다 내던진 채 군사 내국화와 핵무장화를 떠드는 군국주의 국가이다. 5천여 톤에 달하는 핵물질을 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HEA를 비롯한 각종 유형의 로켓들을 장비하고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일 상전의 비호도들 밑에 우리 공화국 전역을 타격권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사거리 800km의 현무 미사일 발사 시험을 벌려놓으며 대결에 광분하다 못해 요즘은 북핵에 대응한 핵무장화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남조선 괴뢰들이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항시적으로 유린하고 파괴해온 장본인들이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적 죄악은 덮어두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를 걸고 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실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번 3자 모의판에서는 우리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들면서 새로운 반과국 적대 행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흉계가 꺼리낌없이 공개되었다. 원래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를 빗대고 대동아 공영권의 옛 망상에 들떠있는 일본 반동들과 북침에 의한 성공통일을 부르짖는 남조선 괴뢰들을 끌어들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병탄하여 세계제패를 이뤄버리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침략 기도이다.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려고 극성을 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우리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인 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 하는 것도 다를 바 없다. 미국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황당하게도 전파 탐지기의 탐지 거리를 1000km 이하로 줄이면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하는 망발을 들여놓고 있다. 초보적인 군사상식도 없는 사람이나 거기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주변 대국들이 미국의 사드 배치 책동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남을 탓하며 자기들의 침략 기도를 합리화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확언한다. 적대 세력들의 반과국 침략 책동에 맞서 억척같이 틀어진 만능 보검이 우리의 자위적 해국 재력이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는 경우 우리가 취할 자위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우리와 맞서려는 적대 세력은 그간 누구든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주최 105, 2016년 6월 9일 평양.